스무 벌의 치마를 입은 공주.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에 사는 네덜란드인들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랜 옛날 네덜란드의 어떤 왕과 왕비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웠고 공주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모두 공주의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공주 역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울이나 금속이 없어서 공주는 숲으로 향했어요. 호수의 물에 비친 자신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공주는 숲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진흙탕에서 온종일 놀기도 하고 온종일 동물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통에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마다 머리카락이 새 둥지처럼 헝클어지곤 했어요. 어머, 아름다우신 공주님. 공주님 머리카락을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알게 뭐야! 네 일이잖아! 여기에 앉으시면 머리를 빗겨드리겠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아야! 제대로 하지 못하겠어? 정말 굶뜬 소 같으니라고! 굶뜬 소라고? 지금 나를 굶뜬 소 같다고 하신 건가? 이런 무례한 공주 같으니라고! 머리카락을 잘 빗는 법이나 배우고 무례하다고 말해. 굶뜬 소야. 물이 너무... 뜨겁잖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어? 모두 눈치챘겠지만 공주의 행동은 공주의 얼굴만큼 사랑스럽지는 않았어요. 숲속의 동물들과 놀면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건 괜찮았지만 하인들이 공주를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하인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왕비는 왕에게 공주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말했지만 공주를 끔찍히 사랑하는 왕은 공주를 혼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우리 딸이 언제나 그렇게 버릇없는 건 아니에요. 공주는 언제나 숲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와 얘기하거든요. 한 번은 공주가 숲에서 다친 송아지를 만나 정말 잘 돌봤다고 해요. 공주가 정원에 나갈 때마다 새들도 공주에게 몰려든다고 하고요. 왕은 동물과 잘 어울리는 공주를 보고 위안을 얻었지만 공주를 어떤 여왕으로 키울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왕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숲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친구였던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던 곳이었죠. 아주 오래전 왕이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왕은 나무꾼들이 떡갈나무를 베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나무는 절대로 베면 안 됩니다. 왕자님, 저희는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죽은 나무를 베어 가세요. 이 나무는 절대 안 돼요. 아니면 도끼로 이 나무를 베기 전에 나부터 베세요. 알겠어요? 나무꾼들은 그 크고 오래된 떡갈나무를 두고 그냥 갔어요. 왕자는 이미 죽은 나무만 베어야 하고 건강한 나무는 베지 않도록 경비병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누구도 숲에서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새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숲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어떤 동물이 아픈 것 같은데? 숲속을 누비며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뒤지던 왕자는 어린 송아지를 발견했어요. 다리를 다친 송아지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상처가 깊었거든요. 왕자는 소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소를 돌봐주었고 마침내 손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어느덧 훌쩍 자라서 20살이 된 왕자는 죽어가는 오랜 친구인 가엾은 떡갈나무를 만나기 위해 숲으로 향했어요. 내 오랜 친구, 사랑하는 떡갈나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보이는 거지? 의사 정원사를 불러서 너를 구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제 다 소용없어, 젊은 왕자님. 이제 내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뿐이야. 너는 항상 나에게 친절했고 내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너도 왔구나. 근데 너도 정말 지쳐보여. 떡갈나무와 나는 형제야. 우리는 나무와 동물로 사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이 저주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제 별을 타고 우리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하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고귀한 왕자님과 이 왕국에게 끝없는 번영과 행복을 빌어주려고 해. 이건 네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야. 내가 죽으면 딸을 위해 내 뿔로 빚을 만들어. 언젠가 꼭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껍질을 베어서 네 딸이 17살이 되면 딸을 위해 치마를 만들어서 딸이 버릇없이 행동할 때마다 그 치마를 입게 하도록 해. 그러면 어느 날 딸이 보라색 꽃을 찾게 될 거야. 바로 떡갈나무 형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이야. 땅의 여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리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두운 숲은 활기찬 들판으로 변할 거야. 너의 백성들이 이 숲에서 그 보라색 꽃을 가득 심고 그 꽃에서 부드러운 씨를 뽑게 될 거야. 그럼 너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왕국이 될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 떡갈나무가 있던 자리에 온 왕은 떡갈나무와 소가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걱정으로 가득했던 왕의 마음은 한 줄기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왕은 궁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떡갈나무 껍질로 치마를, 소의 뿔로 빗을 만들었어요. 우리 공주가 이번에도 무례하게 대해서 하인들을 울게 했다고 하네요. 공주를 불러와라. 경비병이 곧장 가서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네가 또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들었다, 공주. 아빠, 그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요. 그만! 이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치마를 입어야 한다. 아빠! 하지만... 질문, 협상, 모두 다 안 된다. 당장 이걸 쓰거라. 그날부터 바로 시작되었어요. 공주가 무례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공주는 나무 치마를 입어야만 했어요. 공주는 정말 싫어했지만 그만큼 공주의 행동은 좋아지기 시작했죠. 소의 뿔로 만든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을 때마다 공주는 점점 예의 있게 행동했어요. 빗을 때마다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정말 부드러워요. 여기에 앉으시면 머리를 빗겨드리겠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안심하고 계속해주세요. 더 참아볼게요. 괜찮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공주님. 괜찮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구나. 걱정하지 마. 누구나 미끄러질 수 있는 거야. 한때는 거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었던 공주의 놀라운 변화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곧 공주의 예의범절도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워졌어요. 공주는 이제 나무 치마를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왕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숲속으로 간 공주는 예전에 참나무가 있던 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장 예쁘고 단아한 보라색 꽃을 발견했어요. 공주는 그 꽃을 궁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와 궁에 놀러온 이모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모! 오늘 숲에서 뭘 찾았는지 보세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꽃이구나. 그건 평범한 꽃이 아니라 린넨을 뽑을 수 있는 꽃이란다. 린넨? 그게 뭔데? 이모는 왕비와 공주에게 어떻게 이 꽃을 가공해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린넨을 뽑아내는지 눈앞에서 직접 보여줬어요. 곧 숲 전체가 보라색 꽃으로 가득한 들판이 되었고 왕국의 모든 백성은 부드러운 린넨을 뽑아냈어요. 재단사들은 린넨으로 멋진 셔츠와 치마를 만들었죠. 린넨을 좋아한 공주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치마가 정말 부드러워요. 다른 치마도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하나 더 주세요. 어머, 겹치면 겹칠수록 더 예뻐 보여요. 하나만 더 주세요. 공주는 치마를 20벌이나 겹쳐 입고선 우아하게 궁을 거닐었고 공주를 본 사람들은 치마 20벌을 겹쳐 입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 패션은 왕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왕국에 있는 모든 여성은 항상 치마 20벌을 겹쳐 입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네덜란드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입고 있어요. 공주가 치마 20벌을 입는 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로 나무로 만든 치마를 입어야 했던 그 공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공주는 치마 20벌을 겹쳐 입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부드러운 린넨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격려해주게 되죠. 공주가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게 변하자 그 누구도 공주의 무례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세상인 거예요.